제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듣고 싶고 자주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당신이 뭘 하든지 응원하겠다, 옆에 같이 있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잖아요. 이 한마디에 뭔가 그 단단한 신뢰가 느껴지지 않나요? 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누구보다 아껴주면서 지지해주는 사람, 저에겐 바로 우리 완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저 완소들만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요. 여기는 영시트고요. 저는 앤디입니다. 에이요, 에이요. Yep. You know what? 조절이 안 돼. 내가 오늘 울지 좀 말래. 왜 자꾸 front 하는 건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말은 너를 다 알고 싶어. 눈이 부시는가 이기적인 외모 겸손한 성품을 봐. 여기까지 어디라고 논의 아냐. 너의 매력에 대한 사실을 구한다. 나 보고 웃는 게 좋았어지 아니면 그냥 우스워 보이는 건지. 지금 자리를 찾고 있다면 내 옆자리가 좋아 보여. 너에게 관심 많아. 신발 사이즈까지도 지금 너 때문에 브리나 나를 시키는 건 무리야. 너 때문에 브리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떻게 해도 되겠지. 그니까 내 말은 너를 다 알고 싶어. 너를 노래해요. 너를 노래해요. 입술이 말라도 할 말을 내 안겼어. Baby 아껴 날 아껴 날 형들 줄 날 정도로 어길 떠. 요즘 말이야 내가 말이야 예쁘죠? Can't fake it no more. 끌어올렸어도 튕기는 건 이쯤에서 끝내고 이제 나도 한번 불러보자. Baby you are my angel. 너를 다 알고 싶어. 너를 노래해요. 너를 노래해요. 목소리 너와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웬디 영스위트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세븐틴의 아낀다 였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팬분들에게 정말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인데요. 완소들도 그 웬디데이 때 완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그 좋아하는 말들, 그러니까 팬분들이 해주시는 말들이나 주변 분들이 해주셨던 말들 중에 좋아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했을 때 제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말했을 때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더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너 정말 너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

아, 이건 이래서 별로고, 아, 저건 저래서 별로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한 벌도 못 사왔네요. 완디는 쇼핑할 때 고민 오래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사고 싶은 건 바로 사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고민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딱 보고서 저거 내가 필요한 게 아니다 하면 안 사거든요. 그래서 고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쇼핑할 때도 내가 필요한 게 있다, 사고 싶은 게 생겼다 하면은 미리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미리 좀 찾아보고 거기에 이 매장에 이 제품이 있나라고 좀 확인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아이쇼핑이라는 게 조금 무섭잖아요. 막 흥청망청 쓰게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유학을 했을 때 그랬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실수들을 하고 싶지 않아서 요새는 좀 조심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쇼핑 가셔서 사고 싶은 옷들 좀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5591님, 오늘 장보고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앉는 걸 포기하고 서서 가는데 옆에 있던 학생이 조용히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줬어요. 그 학생도 가방이 무거워 보였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감동받지 않나요? 감동도 받고 약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이런 배려 하나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날 하루의 기분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고. 저도 가끔씩 버스랑 지하철을 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바로 비켜드려야 됩니다. 짐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분들이 있으면 저는 제가 그냥 그래서 서요. 그냥 앉는 건 좀 불편해서 항상 서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으셨을 것 같네요. 네. 8731님, 저 처음으로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블로그에서 레시피도 찾아보고 나름 맛있게 한다며 종류도 계란, 참치, 땡초김밥 세 가지나 했는데 세상에, 까먹고 밥에 간을 하나도 안 한 거 있죠? 비주얼만 좋고 맛없는 김밥을 먹었네요. 다음엔 성공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안에 이게 세 가지를 하셔서 더 그랬던 걸 수도 있는데 안에 계란, 참치, 땡초김밥 이런 게 있으면 토핑들이 다 간이 되어 있어서 밥이 간이 안 돼 있어도 그래도 섬섬하니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김밥은 솔직히 맛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는 그리고 위에 또 참기름까지 딱 한번 싹 발라주면은 괜찮습니다. 깨랑 크 맛있죠. 다음에는 밥까지 딱 간을 하셔서 더욱더 맛있는 김밥 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8731님 화이팅! 9124님, 완디, 저 오늘 처음 독서실에 등록했어요. 책상 정리하고 책 정리했더니 벌써 2시간이나 지나갔네요. 내일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공부 시작하기 전에 꼭 정리를 해야 해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각자 약간 자기한테 맞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있어서 아마 내가 이런 환경에는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2시간 동안 정리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거기 독서실에서 열심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114님 화이팅!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을 만나봤고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그리고 버스커 버스커의 꽃송이가.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음을 내리죠. Hey,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도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었음 상처가 더 나니까 yeah, yeah, yeah.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yeah, yeah, yeah. 날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금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사람이었던 나 사랑하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보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하모니카 솔로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이콘의 사랑은 했다.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계속해서 우리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0121님. 오늘 동네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새로 맞추고 왔는데요. 와이프가 인상이 환해졌다며 잘 바꿨다네요. 내일 가족들이랑 놀러가서 사진 많이 찍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안경을 새로 맞추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안경에 따라 사람의 인상도 진짜 달라집니다. 그리고 얼굴형에 따라 눈 모양, 코, 입 뭐 이런 거에 다 얼굴 윤곽에 다 따라서 어떤 안경 모양을 쓰냐도 다 달라지니까 그 전에 쓰셨던 거랑 모양이 정말 많이 달랐던 것 같네요. 그 테두리의 굵기도 얼마나 굵냐 얇냐에 따라 또 인상이 달라 보이니까 내일 가족분들이랑 놀러가서 아주 예쁜 사진 많이 찍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991님, 마른 오징어를 물에 불려 버터를 바른 다음 와플기계 눌러서 먹으면 휴게소나 영화관에서 사 먹는 오징어 버터구이보다 더 맛있어요. 여기에 팁은 꿀을 찍어 먹는 것이 신의 안수입니다. 시원한 맥주 땡기네요. 오늘은 금주 중이지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버터 아니 그게 아니라 버터를 바르고 와플기계 말고도 그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브이로그를 통해서 알고 여러분 저는 모든 상식과 이런 꿀팁들 이런 거는 SNS와 너튜브로 만약에 됩니다. 예, 은근 많이 알려줘요. 아 근데 이거 꿀을 찍어 먹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아, 그 땡초 마요 이래가지고 그런 거 찍어 드시는 분은 많이 계셨는데 요새 네, 그 청양 마요 같은 걸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꿀 찍어 먹는 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약간 단짠단짠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근데 꿀은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맛있겠네요. 네, 여기다 나중에는 금주 아니실 때 맥주 한 잔 딱 하시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121님, 오늘 낮에 할머니 댁 가서 봄동으로 겉절이를 했는데 수육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영스 듣기 전에 반찬으로 해서 맛있게 저녁도 먹었네요. 완디도 김장해본 적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김장을 저번에 도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짧게 도와드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는 다 소금으로 다 절여서 배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양념장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제가 가서 그 배추에 바르고 겹겹이 바르는 속만 넣는 작업만 제가 도와드렸어서 그것보다는 제가 수육을 더 많이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장한 것보다는. 아 근데 김장 한번 하면은 몸살이 다들 오실 정도 너무 힘든 작업이잖아요. 아, 봄하면 그리고 또 봄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직 봄동을 못 먹었는데 빨리 먹어야겠네요. 네. 3121님, 엄마랑 오랜만에 음료 하나씩 들고 얘기하면서 천천히 한강 걸었더니 너무 좋네요. 이게 힐링인 것 같아요. 한강 야경 보면 마음이 괜스레 편안해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도 한강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경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엄마랑 시간을 보내면, 부모님이랑 일단 시간을 보내면 너무 좋아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진짜 가면 갈수록 부모님께 없는 거 없이 다 털어놓는 것 같아요. 더욱더 친해지는 것 같고 부모님이랑 약간 친구 사이처럼 가면 갈수록 더더욱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 같아서 뭐 나들이를 가거나 하면은 부모님이랑 나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아름다운 추억들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좋았을 것 같네요. 부럽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저도 몰랐었는데 실제로 반려견과 견주 사이 닮은 구석이 많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마이클 로이 교수 연구팀이 반려견을 기르는 45명에게 자신과 반려견의 사진을 한 장씩 가지고 오게 하였고 사진을 무작위로 뒤섞은 후 실험 참가자들에게 짝을 지어보도록 했는데요. 정답률이 무려 64%에 달했다고 합니다. A님이 느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다 보니 반려견과 주인이 닮아가게 된 것인지 다음 시간 이어서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마음주치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하고 나이스한 무대 매너 장착. 컴백할 때마다 레전드 갱신 중인 팀입니다. 지금부터 프로미스 나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양스콜 프로미스 나인 편. 매니 영스트리트 토요일 2부 시작했고요. 오늘 영스스쿨의 주인공 프로미스 나인의 지선 씨, 서현 씨, 채영 씨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를 얘기하느라 팀 인사를 안녕하세요. 제가 중간에 껴들었네요. 네. 아닙니다. 우리 저희 그 영수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웬디 영시티에는 첫 방문이십니다. 네, 네, 맞아요. 제가 진짜 여기 나오시는 모든 아이돌분들과 가수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처음 뵙고 얘기도 처음 나눈다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에는 팀별로 멤버들을 세 분씩 모시고 있는데요. 보통 이 세 분은 팀 내에서 어떤 케미가 있나요? 방금 만드셔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아, 우리 비주얼즈다. 아~ 센터즈다. 저가 방금 생각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현실즈? 현실즈? 네. 되게 현실성 있고 MBTI에 막 그런 걸 따라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되게 상상 잘 못하고. 아~ 제가 그래요. 저보다가 현실파. 선배님 ISFP. 오,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아세요? 저랑 똑같으세요.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아, 진짜요? 네. 네, 맞아요. 아니 인터넷 그 나무 사전에 보면은 방금 네. 말한 것처럼 세 분이 다 MBTI IS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희 멤버가 다 I인데 그나마 제가 조금 E가 높아서 왔다 갔다 ES, IS. 아, 반반이신가요? 네, 반반이에요. 아, 저도 약간 반반이어가지고. ES 뭐로 왔다 갔다 하세요? ES? ESTJ, ISTJ 이렇게. 아, TJ 계획형.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럼 잠깐만. 그 ESTJ 아니면 ISTJ 그리고 네. 우리 서현 씨는 또 ISTJ. ISTJ 똑같으시구나. 네. 네. 네. ISTJ. 네. 둘둘 똑같네요. 네. 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케미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세 분의 MBTI에 대해서는 이따 3부에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앞서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하신 미니 4집 앨범이 정말 큰 사랑 받았어요. 와, 정말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뭐 알고리즘이 계속 그 직캠이랑 무대가 프로미스 나인 분들께 제 너튜브에 계속 뜨더라고. 선배님의 알고리즘에 제가 이게 그 썸네일을 보면은 네. 사로잡는 그런 표정들이나 이런 제스처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 맞아요. 네. 썸네일을 보면 안 누를 수가 없어요. 진짜요? 네. 단체도 감사합니다. 단체지만 개인 직캠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선배님 직캠만 기다리겠습니다. 아, 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도 되나요? 아, 유명하네요. 일단 저희 그 초동 판매량 자체 신기록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랭크하셨고요. 맞아, 음악 방송 1위까지.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박수 칠 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앨범 제목이 Midnight Guest, 한밤중에 손님이라는 뜻인데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Promise 9 Midnight Guest는요, 새벽 탈출을 감행한 Promise 9이 무료한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설렘을 선사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너무 좋네요.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곡이 DM, 어떤 뜻인가요? Doesn't matter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네. 후보가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제 Doesn't matter 하면 또 너무 심심하고 그쵸, 그쵸. 그래서 DM이라고 탄생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무대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사실 그 미니 4집 앨범 활동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신 상태인데 네. 특별히 저희 그 청취자분들 완소분들을 위해서 활동 기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활동은 끝났지만 그 자체 콘텐츠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콘텐츠에서요? 콘텐츠여도 되고 아니면 뭘 하고 싶다 뭐 리얼리티라던가. 멤버들이 운전하는 차 저희 멤버들이 이제 면허를 다 같이 막 이렇게 우르르 땄거든요. 근데 멤버들이 언제 따셨죠? 저는 2년 정도 와 2년 전에 네. 따셨어요? 네. 네. 그 제가 태워주고 싶기도 하고 네. 왜 불안한 눈빛을 아니요, 제가 1등으로 탈게요. 네, 멤버들이 이렇게 드라이브 해가지고 어디 가는 컨텐츠 이런 거 한번 찍어보면 재밌겠다. 좋아요. 네. 부럽네요. 저 아직 면허 없어. 진짜요? 네네네. 저도 없어요. 너! 날! 연결! 2022년 목표가 그 면허를 따는 게 목표여가지고 부럽네요. 예예예. 예, 예. 혹시 면허 안 따신 멤버도 있는 거죠? 네네. 네. 한 3명 정도? 3명 정도? 많이 따셨네요. 네.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들어볼 건데요. Promise 9의 네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입니다. DM. 헤이 유 지금 뭐해 잠깐 밖으로 나올래 네가 보고 싶다고 거울 속에 난 너도 알잖아 나 special ooh. 원하는 건 딱 하나 모두 알잖아 다 티가 나는 걸 장난이 아니었나 욕심이 생겼어 나 이대로 널 보낼 순 없어 봐줘 난 so special 매일 밤 기다린 지금 이 순간 길도 온 데라 이 미래 누웠다고 말해줘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다들 시작해 me and you 느낌이 좋아 I got you 어떻게 너무나 이렇게 가까이 그날이 보였던 그 매너 주저앉지 말고 네 두 발로 날 안아줘 어쩌면 너무나 마주한 이 순간 좋아해 난 너만을 I want you 네, Promise Dine의 DM 듣고 왔습니다. 와 그거 봤었어요. 이 노래를 멤버분들이 들었을 때 약간 울컥하는 아~ 느낌이 든다고. 맞아요. 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가사가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잘 예쁘게 만들어 놓은 맞아. 것 같은 그런 가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연습하면서 되게 울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타이틀곡 중에서 네. 들으면 나한테 너무 와닿아서 할 때마다 공감이 너무 되고 맞아요. 특히 가사가 더군다나 그러거나 아니면 멜로디 라인이 그렇다던가 그런 선배님 노래는 어떤가? 이번 Female Rhythm은 저희도 들었을 때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약간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클래식과 함께해서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울컥하는 느낌이 있어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 앨범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첫 번째 트랙 Escape Room이랑 네. 그 DM 타이틀도 너무 좋았고 또 세 번째 Love is Around 감사합니다. 제 픽이었습니다. 그 멤버분들의 보컬 합과 이게 성량이 되게 땡땡하신 것 같아요. 저희 멤버 이제 메인 보컬 멤버 한 명이 들어갔는데 그 멤버가 되게 중심을 꽉 잡아줬던 것 같아요. 아니 모든 멤버분들의 이 성량, 이 목소리가 힘이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리 믹스를 해도 한계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진짜 1번하고 3번 트랙이 제 개인 픽이었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스쿨 프라미스 나인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DM Dear Members Promise 9분들의 4집 미니앨범 타이틀곡 DM이 Dear Members의 약자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듣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멤버를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단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세 분 중에서만 골라주셔야 되고요. 어렵다. 이게 음악이 또 깔리면은 네. 긴장이 돼서 말하기가 힘들지만 네. 그래도 솔직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네. 그럼 노래 주세요. 첫 번째, 사랑하는 멤버에게 이제 잔소리 좀 멈춰! 팀에서 가장 잔소리가 심한 멤버는 지선씨! 저요. 서현씨? 저도 약간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채영씨는요? 저는 지선언니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멤버에게 오오 그 열정 잠시 놓아둬! 지나칠 정도로 열정 부자인 멤버는 지선씨! 채영씨요. 서현씨! 저도 이건 채영씨. 채영씨? 전 지선언니 가겠습니다. 오, 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멤버에게 헐! 대박! 진심 완전 깐널! 첫인상과 너무 달랐던 반전 멤버는 지선씨? 채영씨요. 서현씨? 완전 채영이. 채영씨? 저는 서현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M, Dear Members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랑하는 멤버에게 잔소리 좀 멈춰. 네. 팀에서 가장 잔소리가 심한 멤버는 지선 씨는 고민하다가 본인 네. 같다고. 네. 이유는요? 양심 고백. 일단 사랑하는 멤버들이라 했는데 제가 아끼는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언니. 언니. 보정해봐봐 빨리. 제가 제 사람들한테는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챙기고 생각하는 만큼. 네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 챙기고 싶은 마음에 많이 한다고 저도 생각해요. 아니 또 채영 씨도 지선 씨를 뽑아주셨다고요. 네, 언니가 진짜 관심이 없으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납도 그냥 뭐 그 사람의 일이지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거 개개인만의 일이지 이러는데 저희 멤버들이나 언니의 사람이라고 바운더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부터 열까지 언니가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 근데 넌 이걸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너 비타민 먹어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신경을 많이 써줘요. 오히려 그런 말들이 없으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진짜 다른 멤버만 걱정해주면 저는 솔직히 조금 서운해요. 서운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채영이 선임 변호사로 하겠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서영 씨도 본인 같다고. 아 저는 지금 앞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사랑의 잔소리였잖아요. 사랑 잔소리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아니, 어떤 잔소리인데? 그냥 잔소리. 저는 그냥 저는 제가 약간 그 깔끔한 걸 좋아해가지고 숙소 생활할 때 멤버들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이건 아니지만 네. 좀 부탁하는 말투로 이건 해줄래? 막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같이 살면은 깨끗한 사람이 있고 조금 어지럽혀놔도 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서로에게 맞춰야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서현이가 다 치워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게 또 본인이 편한 거죠. 맞아요. 맞아. 그럴 수 없어요. 본인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네. 아,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멤버에게 워워 그 열정 잠시 넣어도 지나칠 정도로 열정 부자인 멤버는 네. 했는데 우리 지선 씨랑 서현 씨는 채영 씨라고. 네. 네. 이게 네. 저희 셋 다 그렇게 열정이 넘치는 편은 아닌데. 하필 네. 그나마. 근데 네. 채영이가 맡은 바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해요. 아, 그렇죠. 주어진 일에서는. 네. 네. 본인이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노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뽑았습니다. 또 서현 씨는 똑같은 이유로? 저도 비슷한 똑같은 이유인데 약간 저는 뭔가 예를 들어서 촬영할 때 게임을 하거나 하면 네. 잘 안 되면 뭔가 속상하고 그쵸, 집에 그쵸. 가고 싶고 이런데 채영이는 같은 마음을 갖더라도 어차피 할 거 즐겁게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열정적인 친구. 이야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채영 씨는 또 지선 씨라고 네. 뽑아주셨습니다. 지선 언니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에는 정말 집착할 정도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열정이 집착을. 엄청 있거든요. 방금 우리 그 지선 씨가 말씀하시기로는 아까 초반에 저희 다 그렇게 막 네. 뭐 열정이 막 그런 건 아닌데 아니요, 일단 하셨는데. 1번 운동이라던가 이게 해야 하는 거 내가 그리고 관리 뭐 자기 관리에 그치. 있어서 언니가 엄청 열정이 있어요. 보면서 항상 혹독하구만. 네 쉬는 날에도 막 언니가 운동 가고 막 피부과 가고 광품 나도 케어 받아야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나도 관리를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옆에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맞아요. 있으면 약간 본받게 됩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멤버에게 헐 대박 진심 완전 깜놀 첫 인상과 너무 달랐던 반전 멤버는 방금 똑같이 지선 씨랑 서현 씨가 채영 씨를 뽑아줬어요. 네. 이유는요? 채영이가 지금 마스크를 써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정말 야옹이 같고 세게 생겼어요. 약간 도도해 보여요. 네, 도도하게 네. 생겼어요. 웃으면 웃지 않으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웃음기가 있어요. 네. 근데 첫인상에서 이제 성격을 몰라서 그냥 그런 생김새 그런 친구겠구나. 맞아, 맞아. 도도한 친구겠구나. 네. 했는데 웬걸 얘기 나눠보니까 세상 여리고 맞아. 아주 그냥 공감을 그렇게 잘해주고 공감 요정이구나. ISFP가 또. 맞아요. 장난 아니고 내일 같잖아. 맞아. 남 얘기 들으면 이거 내일 같은데 맞아. 어떡해. 야, 진짜 짜증났겠다. 너무 화났을 것 같은데? 막 이러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일 반전이었어요. 서현 씨 똑같은 이유로? 저도 외적인 뭔가 저 시끄러운 이목구비 하며 앙칼진? 고양이 같아서 시끄러운 이목구비는 뭐죠?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해가지고 자기주장이 강한 뭔가 그런 느낌? 막 커 뭔가 불안할게 입술 근데 요새 쓰는 말인가요? 시끄러운 이목구비? 저희끼리 저희 멤버들이 네. 요새 말이면 좀 배워가려고 죄송해요 예예 시끄러운 이목구비 뭔가 그런 이미지였는데 네. 알고 보면 재채기 같은 것도 참 귀엽게 하는 어떻게 하나요? 네? 아니 한 번만 하면 퀸치

시간은 더 커져가니까 It's comeback. 스마트한 금융 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트리 들어볼래 yeah, yeah. 이것저것 찾지 않아도 돼 yeah,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yeah. 누가 만 봐도 실컷 놀아볼래 yeah, yeah, yeah, yeah, yeah.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트리 들어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연쉬 연쉬 연쉬 룰루랄라 연쉬 연쉬 오늘도 난 연쉬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스스쿨은요. 프로미스나인의 지선씨, 서현씨, 채영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선 프로미스나인 멤버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챕터 2 멤버 탐구 생활 빠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세 분이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들 어떻게 괜찮았나요? 술술 막 적었었나요? 아니요. 답을? 너무 제가 힘들어하는 질문이었어요. 생각을 불어일으키게 만드는. 맞아요. 그래도 빈칸 없이 뭐 다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라고 적어서 아마 답변을 보지 않아가지고 네. 한 분씩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선씨의 네. 자기소개서인데 그림을 그리셨는데 겉옷을 입고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없고 네. 지선이라고 딱 적었어요. 네. 누가 봐도 이거 지선이다. 그죠? 언니 저기서 봐도 지선이. 네. 그럼요 그럼요. 누가 봐도 지선이다. 네. 취미랑 특기가 뭔가 바쁘게 살기 이것저것 네. 맞아요. 아까 계속 움직이신다고 네 계속 움직여요 하루 종일 그래서 2대 2? 네 근데 어느 정도는 이 성향이 더 있죠? 뚜렷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돌아다녀요 아 맞아 그러니까 막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혼자 운동 가고 혼자 카페 가고 혼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진짜요? 혼밥 네. 잘하세요? 네 어제도 오. 혼자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와 진짜 너 멋있다 언니 네, 나도 혼밥하는 분들 진짜 너무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섹시해요. 없어 섹시해요 네. 진짜요? 혼밥하는 섹시한 거야? 네 혼자 마라탕 먹은 거 너무 섹시해요 나도 언젠가 한번 혼자 MBTI는 ISTJ도 있지만 ESTJ라고만 적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그걸 한번 다뤘었는데 네. 봤어요. 진짜요? 네. 그것도 봤어요. 요새 친구들이 과자 먹는 방법 그것도 올라오고 우와, 진짜 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렇게 안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배웠거든요. 아 이렇게 뜯어서 먹는 올려서 근데 그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반 뜯어가지고 맞아. 이렇게 벌려서 먹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네. 아 그래요? 저희도 네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네. 옛날 사람이라뇨? 요즘 사람입니다. 네. 요즘 빠진 것은 다시 요리?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요리를 한창 본집에서 지낼 때는 좋아했다가 이제 숙소 생활하면서 조금 등한시했는데 갑자기 또 하고 싶더라고요. 약간 한식, 양식 뭐 이런 것 중에 어떤 다 거? 다 잘해요. 다 좋아해요. 네. 선배님 멋있다. 베이킹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냥 맞아, 좋아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근데 제일 자신 있는 요리 있으세요? 자신은 요리 좋아하는 요리? 좋아하는 요리? 아 이런 게 딱히 없는 게 하면은 맛있기는 해서 맞아 다 잘해 네. 맞아요 요즘에는 고기 많이 넣은 파스타? 오, 고기가 네. 많이 들어가면 뭐 끝났죠 뭐 맛있더라고요 해봤는데 맛있겠습니다 팀 내 비공식 포지션 현장 정리 어떻게 정리하나요? 제 2의 매니저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진짜? 만큼 이게 비공식이라고 해서 네. 생각난 건데 현장에 있으면 막 이제 음료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눈에 거슬리면 치우고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그런 거 다 치워야 돼요. 집에서는 안 치우는데 나가서는 그렇게 치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맞아.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 현장 정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서현 씨가 엄청 크게 웃었어요. 아 저도 공감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걸. 하는 걸 보면은 시작하면 같이 해요 같이 하고 또 정리 좋아하시니까 네. 그거를 또 채영이가 보면은 채영이도 해요 아 다 같이 하는구나 네, 저는 언니가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기가 그러니까 그쵸 이런 거였어 아유 움직여야지 차라리 뭐 막내가 하면 모르겠는데 아, 언니들이 하면 제가 할게요 네네네 네네네 근데 고치고 싶은 버릇은 많다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뭐가 있길래 전 뭔가 저 자체가 되게 불완전하다 생각해서 항상 뭔가 더 고치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열정 제 생각에 열정이 넘쳐요. 그러니까 열정이 넘쳐요. 약간 아니라고 했는데 열정이 넘치는 맞아요. 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 근데 이름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는 참 괜찮은 사람. 어. 그래서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원래 사람이 근데,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언니 괜찮은... 빨개져 뭐가. 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네. 좋은 사람 같은 같습니다. 맞아요. 네. 내가 고른 나의 입덕 포인트 세 가지는 눈 네. 점점점 하다가 플로버 도와줘라고. 아 너무 어려워요. 뻔뻔하지가 못해가지고 저희가 이럴 때는 뻔뻔하게 써야 합니다. 네. 아, 그럼 선배님의 입덕 포인트 이렇게 역질문을 하신다고요? 제가 저는 목소리.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이와 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력. 아 예쁜 얼굴. 아 그리고 또 예쁜 얼굴이 털털하면서 섬세하다. 아~ 섹시해. 본인 자랑. 아 지금 우리 PD님이 뻔뻔하네. 뻔뻔해. 아 제가 좀 요새 뻔뻔해졌거든요. 조금. 이런 거 이게 못하는 성격인데. 아니 세 가지를 그럼 같이 멤버들이 골라주시죠. 지선 언니? 네, 눈이랑 일단 섹시해요. 섹시한 눈빛. 약간 섹시함이 흘러넘친다. 네, 요리도 잘하지. 맞아. 맞아 정리도 잘하지. 맞아. 난리 나죠 언니. 네, 열정적이지. 네, 끝없이 나와요 지선 언니. 네. 사람 좋지. 네, 진짜. 그리고 웃는 것도 되게 예뻐요. 맞아요. 맞아요. 귀여워요. 네. 사람이 좋아요 그냥. 네, 맞아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네, 네, 네. 오늘 나의 TMI는 내일이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내일을 아니 아까부터 내일만 봤어요. 저 솔직히 내일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선배님 겉옷 색깔. 아 언니 정말 종소리 들려 종소리. 뭐 어떻게 뭐 부숴드릴까? 종소리. 근데 네일이 다 너무 예쁩니다. 색상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본인한테 되게 찰떡인 색깔과 디자인을 고르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선 씨의 자기소개서 만나봤고 이번엔 또 서현 씨의 자기소개서로 아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현 씨의 그림은 판다예요. 판다. 네. 너무 귀엽네요. 서현이가 다크서클이 진하고 무기력한데 판다랑 똑같아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네, 귀엽습니다. 그리 편해서 좋아요. 아, 잘 그렸어요. 근데 팬더도 잘 못 그릴 수 있는데 잘 그렸습니다. 진짜 5초 컷. 아 5초 컷이에요? 아, 잘 그렸는데? 항상 이런 일 있으면 팬더만 그래요. 아 역시 그런 걸 다 하나 가지고 있어야 맞아요. 돼요. 네. 취미랑 특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야, 깨끗한 청소. 걸 좋아하시니까. 네. 청소. 또 닮은 꼴 동물을 올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팬더. 네, 팬더라고 합니다. 데뷔 계기는 정신 차려보니. 와 되게 멋있다. 네, 데뷔 계기가. 근데 연습생도 되게 오래 하고 맞아요. 정신 차려보니 후다다닥 지나가고 네. 데뷔를 했었다. 이야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데뷔 계기 중 제일 멋있다. 섹시해. 네, 아 멋있다. 왜 이렇게 멋있지? 정신 차려보니 데뷔를 했네요. 선배님 말투가 정신 차려보니 데뷔를 했어. 요즘 빠진 것은 핑크! 핑크라고 보내주는데 이게 손톱도 핑크더라고요. 저 진짜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은데 세 분이서 네일샵이 똑같은 맞아요. 오늘 네일 선생님이 오늘 그 여기 나가지 않냐고 네. 저는 내일 웬디 씨 뵙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 저는 내일 하러 갑니다. 저는 내일 제 네일 하러 그러고 제가 영 스트리트 나간다는 말을 네. 어제 선생님한테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어제 가시고 오늘 네, 가시는구나. 지금 내일 가시고 아, 아 yesterday, today, tomorrow. 아, 좋습니다. 내 이름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는 아 그거 너무 자, 잘 살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앙큼 도도 시크 섹시 도발 큐티 박스. 잘한다. 너무 뻔뻔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아, 이거를 본인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예, 잘 읽잖아. 예, 예. 잘 너무, 살려서. 아, 너무 길게 썼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볼게요. 네. 앙큼 더더 씩 섹시 더발 큐티 폭스 잉. 마지막 잉 뭐야? 잉 써놨어. 그게 잉이었군요. 잉이 뭐야? 잉 약간 하트. 아, 잉이었군요. 아, 비상이네요. 아, 조금 멤버 선정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제가 좀 잘못 읽었어가지고. 아니 아니 저희 양쪽에 못 받아주는 멤버들이 아, 네. 아, 앉아가지고 사건이네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너무 잘 살려주고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인정 와 내가 인정하는 나의 입덕 영상은 아. 와 모든 게? 아, 와 정말 이게 뭐야 컨셉? 와 진짜 멋있다. 이것이 아. 바로 폭시? 와, 야 컨셉이야 너. 정신 차려보니 프로미스 나인으로 데뷔한 우리 서원 씨는 앙큼더더 시크 섹시 도발 큐티 폭스 잉으로 불러주고 싶고 와. 나는 모든 게 다 입덕 영상이다. 아 지금 끝이 안 좋네요. 괜찮다 너 컨셉. 끝이 안나요 끝이 안 나요. 내가 생각하는 10년 뒤 나의 모습은 평화롭게 청소하고 커피 마시고 있지 않을까요? 아, 정말 섹시하다 너. 어,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떡하지? 어, 끝났다 그냥. 근데 선배님이 너무 잘 읽어주셔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살려주셨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 제가 이제까지 봤던 자기소개서 중에 제일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통틀어서 제일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친구만요.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서현 씨의 자기소개서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Promise 9의 Escape Room 듣고 와서 채영 씨의 자기소개서 만나볼게요. 듣고 왔습니다. Promise 9의 Escape Room 첫 번째 수록곡이었죠. 계속해서 우리 Promise 9 멤버들이 직접 작성해준 자기소개서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채영 씨인데요. 네. 스케줄 없는 날 하는 일,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 네, 무엇이든 찾아서 하는 편인가요? 네, 막 너무 오래 집에 있으면 제가 피폐해지는 기분이 조금 들어서 완전 집순인 아니시군요, 그러면. 아, 완전 집순이라서 너무 이제 나간다는 걸 가정하에 혼자서 뭐라도 해야겠다. 네, 밥이라도 먹을까 하고 혼자 밥 먹고 그림 그리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찾아서 좀 하는 것 같아요. 혼밥 하세요? 네, 혼밥 요즘 프로 혼밥러 해요. 어떻게 섹시하다. 아, 야, 나 빨리 혼밥 도전해야겠다. 아, 섹시해지려면 혼밥해야겠네. 저희 팀이 섹시한 포인트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섹시해보려고.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섹시해지라고 해주니까 나도 빨리 도전해야지. 아, 네. 닮은 꼴 동물 올 사람의 다람쥐라고 하시고 또 그림까지 다람쥐 그려주셨어요.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언니가 지어준 별명이 다람쥐였는데 이제 데뷔하고 언니가 그 썰을 얘기를 해가지고 SNS에다 팬분들이 책람쥐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느꼈을 땐 다람쥐보다는 약간 화장이 그래서 그런 건가? 약간 고양이 약간 앙칼진 느낌도 들고 하지만 웃으면 또 그런 이 썰의 이유가 이제 언니가 하교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고3이었는데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나무 위에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봤는데 언니 동생이었다고. 제가 나무를 다람쥐. 네, 제가 나무를 매일매일 탔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나무에? 그래서 네, 진짜 나무를 매일매일 타서 옷 다 찢어지고 맨날 막 어디 다쳐오고 이래가지고 언니가 너 다람쥐니? 왜 자꾸 나무를 타는 거냐고. 지금은 어떻게 뭐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라고 적었잖아요. 나무. 네, 스케줄 없는 날 나가서 나무 한번 타시는 건지 어떤지. 아, 지금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저 채영 씨 죄송하지만 몇 년생이시죠? 저 00년생 맞습니다. 00년생인데 아직 관절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빠진 것, 우와! 터프팅! 아세요? 네, 저 한번 언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엄청 팔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저 지금 아직도 여기 근육통이 이게 3데이 클래스에 하는 건데 제가 1데이 클래스만에 다 끝내고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큰 걸 좀 도전하셨구나. 네, 엄청 큰 거. 네, 큰 거 하고 러그를 하신 거. 네, 근데 이게 3데이 클래스라 절대 못할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쵸. 아니요, 저 무조건 하겠다고 이러고 하나 다 하고 작은 거 하나 더 하고 거의 한 5시간 넘게. 빨리 했네요? 네, 빨리 했어요. 그게 엄청 힘과 일정한 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안 그럼 잘못하면 너무 힘 주면 찢어지고. 맞아요. 적당하게 일정하게 만들려면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총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근데 건도 종류가 많은데 전문가용 건 쓰고 싶다고 제가 고집부려가지고 무게가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거는 그걸로 5시간 넘게 했는데 아직도 온몸이 아파요. 와, 근육통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팀 내 비공식 포지션 공감이라고 하네요. 공감된다. 공감되시잖아요. 공감된다. 공감해주고 계셔. 네, 그 멤버들도 저한테 공감을 받고 싶으면 저한테 오고 현실적인 걸 좀 듣고 싶다면 또 현실성 있게 말을 해주는 친구. 근데 이게 되게 친구. 억지로 해주는 줄 아는데 아니죠. 진짜 드러난 내 얘기 같아. 그쵸. 뭔지 알죠? 진짜 화가 나고 맞아. 속상하고 맞아. 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약간 특히 내 멤버이다 보니까 더 약간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감히 진짜? 맞아. 내가 내일이야. 야, 내가 말해줄까? 내가 해줘? 저 그냥 말도 못해. 맞아. 내가 해줘? 내가 어떻게 나서줘? 말만 번지르르하게. 네. 내 이름 앞에 붙었으면 수식어는 한결같은 사람. 나만 이상한 거 썼네. 아니에요. 안큼스. 너무 매력적이었다니까요. 내 스타일. 네. 한결같은 사람. 근데 이게 뭔가 이 직업을 하다 보니까 한결같은 게 조금 되게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되게 주변 역량을 많이 받는 직업이어서 그래서 항상 하는 생각이 처음 같을 순 없겠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결같이 행동이나 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알아가는 게 많고 배워가는 게 많으니까 바뀔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환경 문제고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내가 생각하는 10년 뒤 나의 모습은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원하는 모든 걸 가진 삶. 어. 퍼펙트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짜 이게 제일 좋은 삶 아닐까요? 맞아요.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원하는 모든 걸 가진. 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나의 TMI는 샵을 안 갔어요. 아, 안 네. 가신 거예요? 아, 저는 샵을 좀 자주 안 가가지고. 어, 왜요? 왜요? 어, 혼자서 그냥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아~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잘해요. 어, 그러니까요. 저는 이 눈꼬리 오늘 올리신 게 샵에 갔다 온 눈꼬리 뺨이거든요. 어, 제가 알았습니다. 어, 너무 잘 빼신다. 전 저렇게 하면 뭉툭하게 돼가지고 짝대기로 되는 눈꼬리 이게 손톱을 이용해줘야 돼요. 아, 손톱! 그리고 손톱을 이렇게 싹 긁어주면은 그래서 저렇게 얄쌍하게 되시네요. 네, 선생님들이 붓으로 하신 것처럼 네, 그런 와, 느낌이 나더라고요. 스킬 너무 좋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분의 자기소개서 만나봤고요. 멤버분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오늘 방송이 끝나고 웬디 영스트리트 인별그램에 올라가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긴급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값지는 개나리 벽지. 하이투젠 하이투젠 비교를 하지마. 하이투젠 고민도 하지마. 하이투젠 아, 이젠 하이투젠 패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텐트. 하이투젠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엔진 다차 따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머니 메이크샵.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에듀윈 에듀윈 합격 합격. 케 공무원 공인중개사 취업 합격. 케 6년간 합격자 수 최고 기록 달성. 6년간 합격자 수 한국 기록원 공식 인증 2016-17-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윈에서 합격 합격. 케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Let's 고려 타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업 성과 업업 업업 매출 업 반송물을 고려하라. 좋아라. 싸니까 반송물은 고려잖아. 고려 리프트 반청물을 고려하라. 듣고 왔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엄청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어, 한 분씩 어, 영스 가족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남은 활동 계획이라던가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웬디 선배님. 네. 아이고, 목이 메고 목이 메요. 나도 헤어지기 싫어. 웬디 선배님 영스트리트 많이 들어왔는데 드디어 나오게 돼서 너무 좋았고 긍정적인 에너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웬디 선배님이랑 또 멤버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요. 진짜 언니 말대로 너무 에너지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 너무 좋네. 되게 오랜만에 힘나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저와 뭔가 되게 비슷한 ISFP 예. 아니 뭔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처음 보는 사람들 낯 안 가리세요? 저 낯 가리는데 노력하시는 괜찮아요. 스타일이시죠? 노력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그냥 덥네. 예,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첫인상이 너무 좋거나 하면은 더 내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공감되죠, 내 말. 맞아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오늘 선배님이 되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맞아.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낯을 가려서 너무 잘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나오면 낯 안 가리고 더 재밌게 한번 해보겠 전혀 그렇게 안 느껴져가지고. 어, 그래요? 네. 멤버들 알겠지? 그래요. 맞아. 역시 멤버들만 아는 주위 사람들만 아는 낯 가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활동 계획은 이제 DM 활동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너무 늦지 않게 우리 플러버 만나러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부 끝곡으로 이번에 마지막 트랙 수록곡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읽죠? 영그람. 아, 영그람으로? 아, 네. 영그람 들으면서 프로미스나인의 지선씨, 서현씨, 채영씨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완전체로 놀러와주시고요. 저는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집 반쪽 선물할 때 공기뿌듯 곰곰이 생각했다 공기뿌듯 반쪽이 쉬워졌다 공기뿌듯 판촉물은 공기뿌듯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출시다.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사내맛산의 안유석, 김재정입니다. 얼굴 천재 CEO와 정체를 숨긴 말단 사원의 아슬아슬한 사내맛산, 퇴사 금지 오피스 로맨스, 매주 월화 밤 10시 SBS에서 사내맛산 볼까요? 자, 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천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천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출출한데 집에 마땅한 재료가 없을 때 소면을 삶아 간편하게 파절인 간장국수 만들어보세요. 재료는 대파와 간장, 식초, 들기름, 고춧가루, 소면이면 되는데요. 먼저 파 한 대를 깨끗이 씻어 5cm 길이로 썰어주시고요. 아이들이 먹기에 파가 너무 맵다 싶은 분들은 끓는 물에 아주 살짝 데쳐서 아린맛을 빼줍니다. 이제 썰어둔 파를 볼에 담고 간장 한 스푼, 고춧가루와 식초는 조금만 넣은 뒤 파에 간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탱글탱글하고 쫄깃하게 삶은 소면은 그릇에 담아주고요. 양념에 묻혀둔 파절임을 올린 후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맛있는 한 끼 식사, 파절인 간장국수가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웬디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들 바쁘게 진행 그동안의 일상들 다가올 설레는 일들 저 완디가 완소들의 일상을 만나보고 선물도 쏩니다. 지금부터 함께해요. 완소로그 완소들의 소중한 일상들 주말에 다 모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1077 점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고요. 그럼 완소들이 보내준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7182님 개인 전시회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 그릴수록 어렵네요. 새롭게 다시 그릴까 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완성할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완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개인 전시회요? 너무 멋있겠네요. 아 진짜 멋있네요. 전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자리 아니라 그림을 못 그리는 편이라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진짜 멋있고 부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멋진 작품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7182님 화이팅 하시고 제가 응원하는 그런 마음에 선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7182님을 위한 선물은요. 아 개인 전시회를 끝나시고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915님 요즘 사과워치 차고 다니며 러닝하고 있어요. 러닝 어플을 사용하는데 가이드도 해주고 킬로미터도 측정해주니까 좋더라고요. 페이스가 점점 좋아지는 게 목표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요새 많은 분들이 런데이처럼 많은 분들이 진짜 뛰시는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과워치가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심박수도 측정해주고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러닝하셔가지고 꼭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2915님 화이팅 하시라고 제가 선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15님을 위한 선물은요 바로 초록창 쇼핑 금액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김지웅님 이번에 헌혈하러 다녀왔어요. 코로나로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헌혈도 하고 헌혈증도 기증할 겁니다.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실천들은 하나씩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와 또 이게 코로나로 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얘기 또 듣고 또 헌혈하러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작지만 소중한 실천들. 작지 않거든요. 마음가짐을 진짜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실천 하나씩 한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용님을 위한 선물은요, 바로 네, 아우, 오,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몸보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소들의 일상 만나보는 완소롱크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그리고 유승우의 잠은 다 잤나봐요. 그리고 영준 소희의 봄비. 오늘 밤도 잠은 다 잤나봐요. 하루가 짧았던 건가요? 그대 생각만 하면 밤이 시작되고, 밤이 또 끝나고, 하얀 아침이 오죠. 오늘 밤도 잠은 다 잤나봐요.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소유 유승우의 잠은 다 잤나 봐요. 그리고 영준 소희의 봄비. 완소들의 일상을 들어보고 선물도 드리는 완소로그로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 계속해서 소개해볼게요. 박희정님, 내일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에 다녀올 거예요. 아이들이 한창 동물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림이 아닌 실제 동물들을 직접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아이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또 신기해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리얼리티 촬영 때문에 몇 년 전에 해외에서 동물원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도 그 20대 중반대 동물원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동물원을 가는 거는 나이 상관없이 항상 재밌게 즐기고 또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뽑아볼 선물은요 바로 축하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드시면 될 것 같네요. 피자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효영님, 아빠가 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곧 예정일인데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먼저 아빠가 된 친구들이 SNS에 아이들 동영상 올리는 거 보고 부러웠는데 예정일이 가까워져 오니 너무 떨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친구분들의 SNS에 올라오는 그런 아이들 동영상 보면은 우리 아이랑도 저럴 수 있겠지? 우리 아이랑도 함께 저렇게 놀 수 있겠지? 라는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보셨을 것 같은데 더욱더 또 행복한 시간 만드실 수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들한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제발 진짜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김효영님을 위한 선물은요 바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신정자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했어요. 재취업이 힘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자격증 취득도 축하드리고 취업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결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정자님을 위한 선물은요 바로 축하드립니다.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형준님, 봄이 다가오면서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요즘 여행이 너무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작년부터 제주도 올레길을 와이프와 함께 걸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같이 가봐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도 너무 좋겠네요. 또 더군다나 요새 날씨가 또 따뜻해져서 제주도는 더 따뜻할 것 같은데 제주도 올레길 또 사랑하시는 우리 와이프 분과 함께 걸으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형준님을 위한 선물은요 바로 축하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번 주 완소로그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마스크 쓰자 숨 편한 마스크 M플러스 코로나 막고 황사도 막는 M플러스 마스크 M플러스 100% 국내 생산 식약처 허가 마스크 M플러스

되어버린 지금 아직도 내 안에 다 자라지 못한 머물러 남아있는 기억 휴 언제나 늘 같은 나의 가장자리를 떠난 적 없는 너에 대한 기억 어느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 가는 그늘이었고 마주 다 저 같은 이름 떼어낼 수도 없는 떨어지지 않는 딱지 같아 누군가 나에게 물어 가장 좋았던 날 늘 한켠이 아렸던 마치 어딘가에 두고 온 듯한 잊을 수 없는 기억 어느 언덕 나무처럼 저 같은 이름 떼어낼 수도 없네 미워할 수 없는 너의 이름이 내게 들리면 또다시 내 하루 너에게 지어 살 것 같아서 두려워 내게 기대고 싶어